아재 아재 어떻게 오늘 나 또 지각이야 안 미치겠네 미치지 말고 소리를 쳐봐 뭔 소리야 이게 웃긴 얘기야 참 어이없게 집 갈 때 생각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지금 뭐 불만이냐 아니 뭘도 있어 너 어디야 지금 제주도야 내 맘을 흔든 너 제주도 좋아 ACE 아직 꿈은 커다래 너의 센스 존중해 respect 아주 오만 무시무시무시무시해 천방지 줄거리 나의 가짜 아디 말장난 신선한 발상 척척 박사 아무도 못 말려 크게 웃어줘요 활자 아재 개그 아저씨 군 삐뚤빼뚤 지글재그 차차차차 해봐라 어머머 쟤 좀 봐라 왼손은 허리 위로 오른손은 머리 위로 잘생긴 부처님 다 같이 부처해서 화사 어 아재 소금이 죽었어 맞춰봐 소금이 죽으면 죽염이 돼 죽여 엊그제 어떤 아재한테 아재 이 가사 쓰려고 몇 개 좀 배워왔어 Let's go 결혼한 복숭아는 웨딩 피스 만인의 파이는 와이파이 소신은 가게 스티파니 수가 위로 올라간다 서얼음 너무해 너무해 그래 너는 무해 잘못 봤다가 멘탈 다 나갈 수 있어 아재 개그 아저씨군 삐뚤빼뚤 지그재그 차차차차 해봐라 어머머 쟤 좀 봐라 왼손은 허리 위로 오른손은 머리 위로 잘생긴 부처님 다 같이 한손 치맥 먹을래? 오케이 여기요 여기요 서울역이요 뭐 하는 거야 장난하지 마 저기요 저기요 옛날 옛적이요 옛날 옛적이요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어 가르마 타고 왔지 나는 커피 타고 왔는데 무슨 치킨 먹을래 나 저기 로봇캅이 먹는 거 그게 뭐야 치킨 치킨 아, 아 치킨 왔다. 아, 근데 왜, 누가 안 왔어? 이모! 엄마! 엄마, 여기 무 좀 주세요! 아, 왜 못 알아들어. 마마, 무! 아, 세상에. 아재 개그, 아저씨 군. 삐뚤빼뚤, 지글재그. 차차차차 해봐라. 어머머, 쟤 좀 봐라. 왼손은 허리